또 시드 아우사투 쿠라지노비야 쿨랄 이슈하다 비마 아세르 마루시알레 아울랄라딘 김일성 비타오 히딜고탄 갈라 곽동기 알바하이스 다임 리마우하디 드라스티 무지다마이나 와가이루후 민 아우사티 쿠라지노비야 인나라 이사 김일성 아우다할 마바디아 살라사 리타오 히딜고탄 알무타마스라 피 할리 마솔라티 타오히드 비투르킨 무스타킬라 와실미야 와라 마브다이 도마리를 우하다틀 와토니틀 쿠브라 아스나 리카 마 워프티 타라피 주노비 아라디 자라 평양 야마 사레스 민 아이알 아마 알핀 티사아미야 와 이스나니 와 사바인 와 바다 달릭 비 쇼하라이니 아이 요미 라비 민 타무스 소다랄 바이아르는 무스타라쿨 주노비 우시말이 아라디 나와토 우라이시야 힐리 스티클라리아 와 타우히드 실미 와 워프티틀 와 토아니틀 쿠브라 على وحي مبدأ التوحيد المشترك للأمة والمتفق عليه بين الجنوب والشمال لأول مرة منذ إنشاء تاريخهما. وذكروا أنه لوجود القيادة المتحمسة لرئيس كيم إل سونغ تم إرساء حجر الأساس لحركة توحيد الوطن. كما نوهت وسائل الإعلام التقدمية ومحللو الوضع ف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بأن ما أعلنه المارشال كيم جونغ أون من التعاون مع كائن من كانوا يرغبون بصدق في توحيد البلاد والتوحيد السلمي للأمة إنما هو إعلان تاريخي يرمي إلى تنفيذ المبادئ الثلاثة لتوحيد الوطن والإعلانات المشتركة الجنوبية الشمالية حتى النهاية.